제22과 방문 Lección 22. Visitas 1.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Quién es? 브라운입니다. 홍길동 씨 계십니까? 브라운입니다. 홍길동 씨 계십니까? Soy Brown. ¿Está el señor Hong Kildong? 네,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들어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Sí, adelante. Le estuvimos esperando. 죄송합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교통이 혼잡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Discúlpeme, tardé un poco por el tráfico.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Está bien. 집이 꽤 크군요. 가족이 많습니까? 집이 꽤 크군요. 가족이 많습니까? La casa es grande. ¿Tiene muchos familiares? 저희 가족은 모두 8명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8명입니다. Somos 8.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내, 아들, 딸입니다. Harabozi, Halmoni, Abozi, Omoni, Ane, Adl, Tarimnida. Mi abuelo, abuela, padre, madre, esposa, hijo e hija. Tegajogigunyo. Tegajogigunyo. Es una gran familia. 한국에는 아직 대가족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아직 대가족이 많습니다. En Corea todavía hay muchas familias grandes.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합니다. Pienso que es una buena costumbre. Hasta aquí la lección 22. Estudiemos a continuación las palabras principales. 교통 혼잡. Tráfico. 늦다. Tarde. 꽤. Mucho o muy. 대가족. Familia grande. 풍습, costumbre, 생각하다, pensar,